알던 얘기들, 우리 둘만 알았던 얘기들, 지울 순 없나 봐, 버릴 순 없나 봐, 잊지 못하나 봐. 오랜만에 둘러본 거리들, 이 길을 지날 때면 좋아했던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발길을 멈춘다. 한참 지나서 나 지금 여기 왔어. 그때가 그리워서 모른 채 살아도 생각나더라. 그런 너라서 자꾸 눈에 밟혀서 함께 보낸 시간들 추억들도 별처럼 쏟아지. 외로이 남은 것만 같아서 아닌 척 해봐도 네 생각이 난다. 한참 지나서 나 지금 여기 왔어.